집사라고 부르는 집사들이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일했는가 하는 것으로 전환되어가는 그 중간에 있는 전환점에 있는 장입니다.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변화되어 갔고 꿈틀거리면서 생명력 있게 자라갔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우리가 느끼는 바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무기물이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니라 비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겉사람은 후패해가지만 계속해서 강건해져가는 생명체와 같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자 세상에서 내려누르는 세력과 맞닿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있는 존재가 자랄 때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 생명이 자라는 것을 시기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한 인격적인 존재이고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이 사단은 첫 번째로 외부로부터 핍박을 가합니다. 우리가 6장까지 읽으면서 살펴보았던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처음에는 위협하고 그리고 협박하고 말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그것도 안 되니까 잡아 가두고 그것도 안 되니까 채찍질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 6장까지 5장까지의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드라마를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면 보통 사랑 이야기가 많은데 그 사랑의 대부분의 뭐 이런 거잖아요. 부모님이 반대하고 둘은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사랑하고 핍박이 올수록 더 깊이 사랑하고 막 도망치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존재들끼리는 밖에서 외부에서 핍박이 올수록 그러니까 압력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그 둘 사이는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돈독해집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적이 하나 생기면요 내부는 결속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 내부에는 더 아주 끈끈한 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뭐 데모를 한다거나 적을 하나 상정해 놓는 순간 내부의 결속을 다지게 됩니다. 꼭 이와 같아요. 교회가 밖에서 핍박하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교회는 더 강력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모든 소유를 나누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나눕니다. 사단이 이 모습을 보면서 전략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외부의 압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닫고 내부의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도전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6장 초반부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까지는 좋은 말이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인원이 많아진 거예요. 50명이었던 교회가 100명이 되고 100명이었던 교회가 300명이 되고 300명이 500명이 되고 500명이 1000명이 되고 1000명이 2000명이 되고 2000명이 1만명이 되고 1만명의 고비를 넘으면 2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2만명의 고비를 넘으면 3만명으로 간대요. 딱 고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부흥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숫자가 많고 우리 지난주에 그 이스터 서비스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2200명 정도가 예배에 참석했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저희 교회에. 그게 노멀 서비스라면 참 좋을 텐데 저희 교회가 이제 한 1500명, 160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부흥하고 사람의 숫자가 많아질 때에 문제도 더 많아진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초대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한 단어가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데요?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우리 그런 슬로건을 많이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고 가장 모범적인 교회고 가장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인데 거기에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도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일들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정직한 증거입니다. 저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가 정직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 아내 팔아먹었다. 다윗, 간음하고 살인했다. 뭐 기드온, 우상 숭배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뭐 보통 이렇게 예를 들 때 이런 사람처럼 살면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했던 그 사람들이 흠이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쁜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원망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여기 보면 히브리파 헬라파라고 하는 헬라파는 이민자 유대인들 가리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민 갔던 유대인들, 헬라의 배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 안에서 히브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본토 유대인들 사이에 디비전을 만듭니다. 이 파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원래 태어나고 오래 자라난 1세대들과 나중에 이민 온 이민자들을 갈랐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문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파를 생각할, 자기가 어떤 자기 아이덴티티, 우리가 저 사람과 좀 달라. 뭐 지역으로 묶든, 학연으로 묶든, 무엇으로 묶든, 어떤 특징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패거리를 만드는 것이 안 좋은 문화 중에 하나인데, 거기는 반드시 사단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로 묶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한 몸을 이루고 있었을 때는 자기가 스스로 벌거벗고 신체의 어떤 신체의 형태가 다르다고 하는 것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을 의식 못했어요. 하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패를 가립니다. 그럼 가리기 시작합니다. 패거리의 특징은 가리죠. 끼리끼리 모입니다. 몰래 모여요. 수근수근 거립니다. 남자와 여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헬라파 히브리파가 갈라져서 야 히브리파? 이상해. 헬라파? 우리 차별받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 사도들이 구제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매일 구제에 빠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사람들이 갖다 내놓은 헌금을 갖고 구제하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제 생각에는 사도들이 직접 했던 이유가 가론 유다의 예를 봤을 때 돈깨를 잘못 맡으면 그들이 타락할까 두려워서 사도들이 직접 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그냥 생각입니다. 사도들이 그 돈을 직접 핸들링했던 것 같아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런데 그들이 바쁜 일상에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구제해야죠. 전도해야죠. 나가서 복음 전해야죠. 잡혀가야죠. 갇혀 있어야죠. 여러 가지 일 중에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자신들의 인간적인 연약함, 체력적인 연약함을 통해서 미숙함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또 사도들이 본래 이런 일을 잘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셈에 밝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실수를 저질렀고 그리고 허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허물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운 목자들도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로 세움 받았지만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출발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교회는 분란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을 완벽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 생각을 바꾸십시오. 교회는 완벽한 지도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수와 미숙함의 결과로 사람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murmuring으로 나와 있는데 수근수근거리다, 중얼중얼거리다. 저희 나라 말로 번역하면 궁시렁거리다가 제일 맞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예? 집에서 애들 보면 뭐야 그랬더니 방으로 올라가면서 뭐 뭐라겠어 그러면 뭐 싹 올라가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궁시렁거리다. 컴플레인한단 말이 별거 아니죠. 머머링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머머링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주 흔히 일어나는 일이 원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일해도 원망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스라엘을 출애굽했습니다. 모세에게도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 도전은 바로라고 하는 외부적인 압력이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일으켜야 그 자기를 억누르고 자기들을 핍박했던 외부적인 요인이 제거됐습니다. 제거되자마자 그에게 찾아온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 내부적인 머머링이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홍해 앞에 달아났을 때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바다를 건넜는데 광야에서 목이 마르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만나만 먹자 그들이 만나로 지겹다는 얘기를 하면서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행했으나 여전히 원망하는 삶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실제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원망을 들으면 또 믿음의 공동체가 원망을 들으면 내가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그 일 때문에 원망을 들으면 그 사람은 당황스럽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역사상 모든 지도자들이 겪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리스폰스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런 도전에 대해서 우리는 응전해야 할까요? 먼저 성경은 사단의 전략을 파악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디비전을 일으켜서 원망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막 수근수근 거리게 하고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사단이 성공합니다. 대부분 성공합니다. 교회에서 한마디 원망도 없다? 그건 이 세상의 교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사단이 파악하고 사단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단은 이것을 통해서 문제를 확대하기를 원합니다. 이슈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하여금 다급하게 느껴지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조급한 마음,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저도 수없이 이런 일을 겪었고 많이 실수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빨리 진정시킨 것을 추구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기 시작합니다. 뭐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일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도 인터넷 사업을 한번 밴쿠버에서 크게 한번 벌여보려고 한 3만 불 정도를 다 까먹어봤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는데 한 20명 팀을 모았어요. 전직 PD, 그래픽 디자이너 다 모았는데요. 소리는 크게 질렀는데 이게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지도자만 알아요.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당황스러워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을 더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든지 안 되는 거를 한번 되게 해보겠다고. 제가 밤에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8시 반에 저녁 먹고 아이들 재우면 10시에 집 나와서 밤새도록 우리가 작업실이라는 데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새벽 5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 좀 되는 척 해보려고. 거기 있는 사람 15명을 어떻게 좀 마음을 잡아놓으려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제 인생의 가장 바닥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을 벌이는 거죠. 기도하려고 밤을 새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밤을 새는 거예요. 괜히 웃고요. 분위기 좋게 만들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혹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은 그 일에 말려들기 원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의 큰 예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흩어지는 군사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예배를 이벤트화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것을 희생하는 것인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희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죄였습니다. 예배가 죄가 아니라 예배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죄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명망을 위해서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전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 예배에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사단은 그것을 노린 것이죠. 급한 것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희생하게 만듭니다. 이때 어떻게 리스폰스 할 것입니까? 오늘 사도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라.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무엇이 마땅한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길이 오늘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보다 본질적인 일은 바로 주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 주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본질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앉아야 합니다. 급한 일, 큰 일은 사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데 있는 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본질, 비결, 해결책임을 이미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것으로 문제의 해결을 삼습니다. 베드로는 이때의 경험으로 훗날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가운데 이렇게 다시 후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데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때의 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이 바쁘고 중요한 일, 긴급한 일, 한 영혼을 구해내는 일, 그 일을 할 그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신 차리지 못한 일로부터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없는 일로부터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이미 구약에서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의 정신을 차리는 비결이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 사람, 주님의 율법을 입으로 머머링하는 사람, 입으로 계속해서 읊어내는 사람, 입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가 깊을 것이요. 이것에 집중하지 않고 일의 문제, 조급한 일의 문제에 막 돌아다니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시편 1편은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 사실 발음의 장난이 들어가 있어요. 나무라고 하는 말은 에츠라고 하는 발음이고요, 겨라고 하는 말은 모츠라고 하는 발음입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에츠처럼 살래, 모츠처럼 살래, 나무처럼 살래, 겨처럼 살래. 뿌리 박고 움직이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으나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래, 아니면 큰 두꺼운 꼭 열매처럼 생겼으나 빙빙 돌아다니다가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생명을 맺을 수 없는 왕겨 같은 인생을 살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시편으로 기도했어요. 항상 따라했습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은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근신한다고 하는 말은 사운드 마인드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사운드라는 말을 다시 찾아봤어요. 사운드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깊은 굴이나 물 깊이를 측량한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측량한다. 이게 딱 드는 생각이요, 잠수함을 찾아낼 때 이렇게 음파탐지기라는 걸 쓰잖아요. 띵, 띵, 띵. 왜 아기가 지면 배에다가 대고 이렇게 이거 젤리 같은 거 바른 다음에 초음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음파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소리로 아마 제가 찾아보지 않았지만 소리를 통해서 형상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걸 발견했겠죠.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머링하면서 제 마음 속에서 둥, 둥, 둥 근신하여 깊이를 재며 하나님의 뜻을 재며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며 거기서 떠오르는 모략에 우리의 정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복잡하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급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곳으로 달려가야 된다고,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앉아서 흐르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을 머머링하며 둥, 둥, 둥, 둥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만지고 느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떠오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특별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근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두 가지가 아니고 기도와 말씀은 하나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은 이미 지혜를 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근신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둥, 둥, 둥, 둥. 말씀 앞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을 통하여 솔루션을 주시는데 그것을 오늘 성경은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선생님의 특징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우리가 이제 다음 몇 주 동안 스데반 선생님의 그 설교를 함께 나누겠지만 어떻게 이 스데반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얘기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비블리컬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분의 지식이 아니라, 그분의 학식이 아니라 성령과 성령이 지혜로 말씀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도들은 지혜를 얻었는데 자신들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원망하는 내용이 사실인 거예요. 아, 우리의 실수요. 인정합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게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걸 뭐 회개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아주 수치스러운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공개적으로 한번 인정한다면 난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기분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인정할 때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것을요.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 가서 막 무릎을 꿇었더니요 교회에서 막 소문이 났어요. 오, 관계가 안 좋았었구나 막 이렇게. 근데 그걸 인정할 때 참 자유함이 있거든요. 자기가 허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나는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매일 구제에 빠뜨렸군요. 이건 내 실수입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겁니다. 서투릅니다. 우리는 이 어드민스트레이션에 약합니다. 우리가 하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서로의 은사대로 새로운 일곱 명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이들의 지혜였습니다. 사람들을 세우는 기준이 셈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12명 말고 또 다른 7명을 세워서 이 일을 전담하게 하지만 그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하려면 결국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세 번째 지혜는 자신들의 발 앞에 놓여진 모든 권한과 재화를 위임하는 자기 포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가면 놓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재물에 대한 재량권은요, 오토리티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권한입니다. 그것을 놓을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지혜죠. 아,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부인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들 스스로가 일곱 명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자들 가운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세우도록 그들의 세울 수 있는 권한을 이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곱 명의 사람을 올바르게 세우실 것을 의지하고 그 일마저도 자신들의 손에서 포기하며 하나님께 의탁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지혜가 어떤 팁이나 어떤 방편이나 어떤 스트래터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의 표현이 나오는데 한 번은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지혜는 결국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잠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결국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내가 주님을 믿었더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길이나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유일한 솔루션이라는 것을 새롭게 다시 발견해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나 방편을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면 수단을 모르고 방법을 모르고 과정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혜를 다시 얻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시대마다 진화된 공격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권을 통해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또는 어떤 주의 이즘을 통해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박테리아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약사로 일했던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요 항생제가 안 듣는 박테리아가 나왔어요. 그게 뭔데? 슈퍼 박테리아라 그래요. 그게 뭐야? 그거는요 지금 방법이 없어요. 걸리면 죽어요 그냥. 와, 사람들이요 항생제를 너무 많이 썼더니 박테리아들이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악한 것들은 진화합니다. 뱀처럼 진화해요. 막 이렇게 진화하는 악들, 아프리카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그 병들을요 서구에서 열심히 선한 의사들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한 20년, 15년쯤 후에 되면 약을 발명한대요. 딱 그거를 치료하는 순간이 되면 이미 한 20년 앞선 새로운 질병이 발견된답니다. 어떻게 치료합니까? 사단의 이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공격 방법들, 희한한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도전하고 내분을 일으키는 이 희한한 것들, 이단은요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이단은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진화하고 번성하는 이 악들, 이 사단의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악은 진화하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7일 만에 가능하십니다. 악이 진화해 나가는 과정이 한 달쯤 걸리면 하나님은 7일 만에 창조해버렸어요. 깨끗이 정리해버리십니다. 악은 전염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은 단번에 치유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무엇으로 돌아갔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리는 근신하는 말씀 읽음과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요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우리의 영원한 분기시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진리로 돌아갈 때, 오늘 우리가 다 나누지 못했지만 스데반, 빌립, 베드로와 요한이 죽어도 스데반, 빌립이 일어나며, 스데반과 빌립이 죽어도 디모데가 일어나며, 디모데가 죽어도 어거스틴이 일어나며, 어거스틴이 죽어도 조지 뮬러가 일어나며, 조지 뮬러가 죽어도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 때문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